그대 감으면 여긴 open space 우릴 이어줄 무한한 공간이 돼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돼 같은 꿈에서 기다린 그곳으로 어떻게 썼던 널 향한 모든 게 선명해져가 It's almost magical 천천히 getting closer 두근대는 네 느낌 yeah. 신비로운 universe 달을 가득 비추어 지금 너의 떨린 숨결마저 잡힐 듯 가까워 우리만의 universe 더 선명해진 모든 걸 가슴 벅차게 펼쳐둘 순간은 바래온 걸 realize 이제야 찾은 듯해